every minute. Yeah. Every minute. Hey. Every minute, every minute. 뭘 원하는지 내게 말해봐. 난 내 완벽하게 비밀 보장되니까. 늘 모아 속삭인 멋진 한 문장. Every minute, every minute. Every minute, every minute. 달빛은 밤이면 잠이 든 네 머리 맡에서 매일같이 흐르처럼 지내는 네. Oh yeah. 아마 이런 날 모르겠지. Yeah. 내 소원은 네 꿈을 이뤄주는 거니까. 누구보다 좋은 꿈 꾸게 하는 거니까. 지금 보고 있는 건 별이 바로 난 니까 어서 빨리 아름다워도 금방 와줘도 행복한 꿈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법의 가루로 날 얘를 달아줄게 네가 가고픈 어디든 Every minute, every minute Every minute, every minute 부처물인데도 이불을 꺼져줄게요 내 소원은 네 꿈을 이뤄주는 거니까 너만을 지킬